주고 이제 난 play it cool 하나 둘씩 끝내버릴 너의 쇼 Killing me I'm not fine I'm not fine 상처뿐인 걸 무너진 you and I You and I I want me to say yeah, yeah, yeah, yeah. 주인공이 나만 보는 rumor Drama 이긴 줄 알았던 two hearts 기억해도 결국엔 a loser 후회할 거야 Make me crazy Just another girl style 견고하게 떠나 You just killing my, my life Stupid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 마지막 힘을 놓쳐 one shot 내게 너무 아까웠던 나인걸 Just another girl style 버린 너를 보며 쉬 몰래 sick love 슬픔 많을 줄 알았니 변명 따윈 shit 겉으로 넌 닌 척 다 원하지 웃겨 너 달아올라 버린 이 얼굴 친구들이 말해준 your rumor 내 얘기일 줄 몰랐던 true parts 기억해도 결국엔 a loser 후회할 거야 Make me crazy just another girl style 견고하게 떠나 You just killing me Yeah.